게 뭐야 위키 보자 보자 참나 운전 하나 봐라 피키고 말해 미션한다 어디 요만한 발치처럼 중간 빌라 꽂혀 원하서 나 어디 귀신으로 구멍살래 하얀 천재로 건담네 아 원래 봐야지 언니 누가 밤새고로 떴네 난 뭔데 천재로 건담네 아 원래 봐야지 언니 누가 밤새고로 떴네 난 뭔데 Usijifanya mkali wakati umekunja zangu pia we Hivyo sicheze mbali nataka kukupambia we Usijifanya mkali wakati umekunja zangu pia we Hivyo sicheze mbali nataka kukupambia we Happy day. Ooh, damn.